돌아온다는 내 사랑 순이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틈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.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나이는 18세 이름